너무나 멀어 보여요.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나 말을 안아주던 따스함 인사도 잊은 건가요? 내가 뭘 잘못했나요? 혹시 난 미워졌나요? 아니죠, 떠나려는 건 아니죠.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. 오늘은 안 돼요.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 거예요.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.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다가와 웃으며 안아줄 거죠. 정말 날 좋아했는데 정말